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 시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존사의 길. 지 말라 존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행군기. 이상으로 노래 미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